눈에 흐르는 눈물 자연스러운 것뿐이죠. 눈을 감고서 생각해봐요. 스쳐가는 바람일 테죠. 어디부터 놓아야 하고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 알 수 없죠. 그대 오늘도 갈 곳을 잃어 헤매일 뿐이죠. 잠시 잊으려고 했던 상처가 가슴 속에 베어버렸죠. 눈을 떠봐요. 같은 곳에서 어제보다 밝게 빛나죠. 아픈 기억 모두 다 안아줘.